한반도 가보셨어요? 공소왕의 짠내 맡아보셨나요? 갯벌 너머로 지는 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소사 가는 길, 그 향기롭고 그윽한 전나무 숲길 걸어보셨나요? 다가서는 사람을 가만히 안아주는 것 같은 그 다정한 들판과 여러분 이야기 나눠본 적 있으세요? 그곳은 바로 전북 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행입니다. 전북 부안,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곳. 어설픈 여행자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의 그림만 남긴 곳.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삶의 터전인 곳. 2003년 11월, 모든 게 대체로 그대로 있겠지만 또 그대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박병우씨 잘 들으셨어요?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 영화 아들의 방에서 브라이언 이노의 곡이었는데요.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씩 죽어간다는 것, 이런 내용의 곡이죠. By This River,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첫 곡을 띄워드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여러분이 참 선물을 많이 주셔요. 때로는 여러분의 사연만으로도 선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연에 담긴 진정성 때문이요. 사실 위약이 아주 쿨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진정성이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폄하되기도 하죠. 그런데도 자기 속을 다 드러내서 게시판에, 편지에, 엽서에 그런 것들을 적어내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여하튼 저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선물들, 사연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제게 또 다른 선물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책 선물이 유난히 많이 오거든요. 제 사무실로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고요. 많은 분들이 주셔서 이름을 다 불러드리기 또 참 민망할 정도인데 제가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경선 씨, 책 좀 권해달라고 하셨나요? 혹시 옴니버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거든요.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른 시각으로 풀어나가는 감독들의 생각을 접하는 게 참 재밌어요. 꼭 뷔페 식당에 간 느낌도 들고요. 물론 그 뷔페 음식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그 질이 뭐 다 균등하지 않다. 질이 좀 현저하게 차이 난다는 거. 옴니버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하튼 이런 옴니버스 영화 같은 책이 있습니다. 만화가, 시인, 철학자, 과학자, 소설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33명의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요. 그 제목은 바로 상상입니다. 이 책의 첫 마리를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상상은 천상의 누각을 짓는 일이 아니라 판자촌을 천상의 누각으로 바꾸는 일이다. 철학자 김용석 교수가 이 첫 마리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계속해서 상상은 예술인의 친구만은 아니라는 것. 상상은 을순이, 갑순이, 을돌이, 갑돌이와 함께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희로애락의 진실을 고귀한 주름 속에 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의 불리함을 능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로 사는 사람들, 사창가에 버려진 이팔 청춘의 고통, 서울역 대합실 노숙자들의 슬픈 꿈, 이 모두를 상상과 함께 마음에 담자고 김용석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마리를 더 읽어보면요, 상상의 문을 열면 그냥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속속들이 보이고, 그냥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친구가 되어 함께 꿈을 꾸며, 그냥 구호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꿈을 향한 길을 찾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이 상상에서 또 다른 분들도 상상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아주 재미있게 내리고 있는데, 소설가 오수연 씨는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상상은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나랑 정반대라면 차라리 납득하기 쉬운데 낯선 것은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 판단을 놓지 않되 마음을 닫지 않으려는 매 순간의 노력, 그것이 곧 상상력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영화가 이렇게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것에는 영화 주라기 공원이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정말 기여인지 아니면 폐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높은 분들, 돈줄을 주고 있는 분들이 영화가 돈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현대자동차 150만 대를 팔아야 이 영화 한 편이 벌어들인 돈에 맞먹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상상력, 창조적 사고 중요하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말할 때 경쟁이 이기는 수단으로서의 상상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스필버그의 상상력의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갑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논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데요.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떠들어대는 이면에, 그러니까 상상력을 키워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 시사회에서 본 영화가 참 그 영화의 상상력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영화에 나오는 에스키모 사람들의 상상력이에요. 그 영화의 제목은요, 아타나주아인데요. 이 영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해요. 살인과 배신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아주 사악한 사람에게 한 에스키모 노인이 토끼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토끼고기를 배불리 먹은 그 사람은 글쎄 토끼처럼 착해졌답니다. 주술, 신비주의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사실 쉽죠. 그래서 이런 영화적 결말을 보면 우리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 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하는 것은 참 기분 좋지 않나요? 자, 저는 이렇게 정말 돈안 되는 상상을 하고 싶습니다. 에스키모의 우두머리처럼 또 인디안 추장처럼 멋진 지도자. 추장이 되려면 전투력, 예지력, 자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증여의 능력입니다. 사냥한 것, 성물, 재산 이런 것들을 같이 사는 불황민들에게 모두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추장이 되는 역설이 거기서 나오죠. 자, 진정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영화죠. 아타나시와 곧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아, 꼭 음악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야 가수랑 만나 아따동 만나 마도에 아따쌍마 곡선다다오에 에야야야야야야야 아야 꿈미마니 날동미마니 잉잉어악 바랑말 두상어악 박빙 이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 우빙야 아울리 아둑삭쓰고 임맘 우빙야 아싸이모 가뜩뚫리 강하네 엄마, 거기 미라티누 가야 되겠죠? 조심해! 아테나 가야지겠죠? 아야, 아이, 바지, 썩미나, 아욕, 썩박한 농아에, 아이, 바지, 썩미나, 아마니, 마사, 좋았고, 이야야, 두피 두피 따방아 마핑 아주 아깔렉스 언니들이 가야하는 이야기 뭐가 유로하는지 네 영화 아타나주와 에스키모 대서사시라는 그런 홍보 문구가 있는데요. 54회 깐네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아주 낯설지만 독특한 영화 경험을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영화. 곧 개봉할 영화의 아타나주와 중에서 러브송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영화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신선하고 날카로운 감각으로 영화를 보는, 고르는 안목을 키워주시는 분이죠. 필름 2.0의 이지훈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미리 말해버려서 우리 임재윤 PD가 약간 곤란했어요. 왜냐면 음악을 멋있게 단단단단 깔려버리는데.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영화들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예, 오늘 한국 영화 두 편하고요. 캐나다 영화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감독이 캐나다 사람이라 예.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사이퍼라는 작품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작품은 빈센조 나탈리라는 감독, 큐브의, 예, 큐브의 감독이죠. 예. 굉장히 잘생긴 감독입니다. 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때 만났었는데 네. 뭐 배우인지 감독인지 모델인지 잘생겼더라고요. 아무튼 아, 부러워라. 잘생겼을 뿐더러 머리도 굉장히 좋은 그러게요. 친구죠. 젊은 사람이고요. 큐브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큐브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권력 집단, 그 집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감금된 사람들, 탈출할 수 없는 미로,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어떤 구조, 틀 안에 네. 갇힌 개인들의 위기, 또 정체성의 상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낯익은 것인 것은 네. 사실이죠.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대개는 이제 어떤 인간의 드라마들과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왔다면, 이 나탈리 감독은 그것을 기하학적인 구조물 속에 넣고 있죠.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혼돈, 또 찾을 수 없는 해법, 이런 것들이 드라마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간으로 풀리죠. 그 수천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엄청난 그 정육면 입방체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이제 그 영화가 풀려나가는데, 사이퍼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도 역시 굉장히 지능적이고 네, 굉장히 그런 영화인가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모건 설리반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해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누군가 제안을 해요. 어떤 회사에 산업 스파이가 되어 보아라. 네. 그 별일은 아닌데 어떤 다국적 그 어떤 기업들 간의 회의에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녹취를 해서 그 정보만 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 사람이 그 나름대로는 어떤 삶의 활기가 좀 생기죠. 그랬다가 어떤 여자 첩보원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당신이 지금 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스파이를 하면 된다. 네.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중 스파이 노릇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영화가 반전이 있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결말에 가서는 이제 이 사람에게 얽힌 음모의 진실들이 밝혀지는데, 이 영화 역시 모건 설리반이라고 한 사람이 그 다국적 기업들, 또 어떤 거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 사회가 어떻게 개인을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가, 그리고 그 개인은 얼마나 그 큰 힘에 휘둘리다가 나중에 가서야 진실을 깨닫고 참 통탄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 큐브의 테마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시 또한 큐브와 비슷한 것은 그것을 그 풀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공간의 측면은 아니에요. 물론 이 빈센조 나탈리가 워낙 공간적인 수상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몇몇 장면에서 큐브에서와 같은 잊을 수 없는 미장센이 보입니다. 예. 예컨대 두 번째 산업 스파이가 되려고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지하에 있는 어떤 비밀 요새 같은데요. 그 요새가 원통형의 어떤 출구를 따라 들어가서 있는 그런 곳인데, 그 공간 자체는 뭐 큐브를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특이한 그런 공간 미학을 보여주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 영화에서 그 모건 설리반이 만나는 사람들, 모건 설리반이 거쳐야만 하는 어떤 통과의 시점들, 또 어떤 사건들, 정황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드라마적으로 배치가 됐다라기보다는 수학적으로 배치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어떤 수학적 배치라. 예, 마치 이 인물들 사이를 어떤 공식 사이를 뚫고 가듯이, 네. 어떤 방정식 사이에서 변수들을 만나듯이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살짝 뉘앙스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드라마적인 배치였다라고 하면, 드라마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오는 어떤 감정적인 몰입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는 굉장히 냉랭한 기운 속에 흐릅니다. 네. 별로 감동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영화는 절대 아니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모건 설리반한테 꺼낼 때마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아, 모건 설리반의 어떤 정체성, 또 모건 설리반의 얽힌 음모를 푸는 데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구나.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과 그 전에 벌어졌던 사건의 관계는 뭐지? 이런 식으로 다소 수학적인 머리를 쓰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것들 퍼즐 네. 풀듯이 풀어나가는. 네. 나중에 답은 구할 수는 있나요?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장르적인 것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영화는 네. 스릴러이자 미스테리이자 코미디이자 멜로이자 SF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 장르를 넘나든다라기보다는 네. 장르의 요소들을 수학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끌어들인다. 예. 네. 그게 참 봐야지만 그걸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무슨 네. 보시는 내내 굉장히 네. 좀 머리가 복잡하실 것이고 헷갈리실 네. 거예요. 예. 그것이 어떤 명쾌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과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서 차례차례 풀어나가셔야 돼요. 풀어나가시다 보면 서서히 그 해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게 되는데 그 쾌감 역시 모건 설리반이 이랬구나 아 정말 자본주의 사회란 것이 이렇구나 라는 그런 쾌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영화들이 보여줬기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가 설정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 쾌감이 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 영화가 빈센트 나탈리가 히치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히치콕의 이제 그 노스 바이 노스베스트 그 북극소로 진로를 돌려라를 네. 많이 참고한 영화예요. 그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이 이제 캐리 그랜트가 자기가 원치 않는 신분이 자기한테 더 씌워진 상황에서 쫓겨다니죠. 네. 누군가한테. 그 어떤 옥수수밭 시퀀스 같은 게 유명하죠. 그렇죠.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쫓아오는 어떤 비행기에 도망가는 그 시퀀스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영화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가 있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의 어떤 아이러니를 조금 더 어떤 정교하고 복잡한 플롯과 구성 속에 현대화시켰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작품입니다. 스파인데 스파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는 네. 영화 속에서 예. 그렇죠? 뭐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모든 정답은 자기 자신에게 이 모든 음모와 이런 것들이 결국 출발은 자기 자신이라는 어떤 약간의 힌트는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예. 재밌게 보셨어요? 예, 전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떠한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함께 개봉하는 한국 영화 두 편 소개해 드릴게요. 한 편은 ING라는 작품이고 또 네. 한 편은 천년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음악부터 듣죠. ING 중에서 이승열이 부르는 기다림입니다. 미칠 것 같아 기다림 내겐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내가 미웠어 참을 수밖에 주어진 다른 길 없어 속삭여 불러보는 내 이름 어두운 바다를 떠돌아 부서진 조각배 위에 누인 내 작은 몸 언젠가 그대가 날 아무 말 없이 안아주겠죠 I'm not sure. 네, 이승열이 부른 기다림 영화 ING 중에서 들었습니다. ING 뭐가 네. ING인가요? 전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릅니다. 예, 이 영화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죽음에 대한 영화입니다. 예. 이 ING라는 의미는 죽음과 이제 사랑이 얽혀 있는데 그 사랑이 죽음의 어떤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장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네. 사랑이란 늘 현재 진행형이다. 뭐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참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뭐냐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ING란 제목이 좀 낯설기도 하고요. 또 마케팅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이 영화는 임수정과 김래원의 그냥 말랑말랑한 로맨틱 네. 코미디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제작사 근데... 측에서 그렇게 포장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그 포장을 뜯어보니까 내용이 달랐나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마케팅하는 친구들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게 포장을 하고 오다 보니 요새 그런 영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영화의 사람들 매력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영화의 실체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갈 건 없겠다는 판단이 나중에도 드셨겠죠. 이 영화의 진짜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래원과 임수정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김래원은 거의 조연에 가깝고요. 네. 이 영화는 제3의 등장인물인 이미숙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 영화에 이미숙 씨가 나온다는 사실조차 대부분의 그 관객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예, 그걸 전혀... 감춰왔고요. 네, 포스터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로 이 영화의 진짜 이야기는 엄마인 이미숙 씨와 딸인 임수정 씨 간의 사랑 이야기가 이 영화의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죽음이 얽혀 있는 건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본 영화 비밀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톤은 아니에요. 그런 그래요?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는 그 판타지는 좀 아니고요. 네. 그 임수정이 딸이고요. 어려서부터 너무나 몸이 약해요. 뭐 거의 병원에서 포기할 정도로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후유증에 후유증에 또 입원에 입원에 그렇게 살다가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엄마가 만일 그러니까 사실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예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있게 하느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살다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퇴원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엄마하고 단 둘이서 살고요.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 집에 빌라형의 집인데요. 아래층으로 사진 작가인 김래원이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이 김래원과 임수정이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죠. 김래원은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죠. 많아봐야 이제 대학생쯤 되는 친구인데 이렇게 둘이서 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눠 가는 와중에 점점점 병세는 악화되고 그 와중에 임수정도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네. 순간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많이 아프다고만 알았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네. 뭐 다시 마케팅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임수정이 죽을 거다라는 사실까지는 공개하자라고 제사 측에서는 결정을 해서 거기까지는 참 이 스포일러 문화가 그러게 말이에요.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작사 측의 그 결정이 참 중요하군요.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네. 고려를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 영화는 뭐 그렇게 수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영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수정과 김래원 간의 그런 아주 뭐 현대적이고 또 약간 세련되고 뭐 로맨틱한 그런 장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임수정과 김래원 사이의 그런 관계는 그런 그 드라마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짐바스라고 하는 어떤 예명으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이 임수정의 마음을 표현하는 스케치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들도 예뻐요. 미장센이나 인테리어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화면이 흘러가는 와중에 엄마와 딸의 죽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전적인 테마이기 네. 때문에 이게 썩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어울리지 않음을 이 감독은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드라마들에서 살짝 벗어나기 위해서 네. 뭔가 그 낯선 것들끼리 좀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보여요. 근데 그 노력이 조금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엄마와 딸과 김내원 이 세 사람의 조금의 기묘한 동거 관계, 이게 왜냐면 나중에 밝혀지는 반전 속에 엄마와 김내원의 어떤 사전 관계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이 기묘한 한 건물 동거 관계에서 오는 어떤 이야기들, 이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감독의 어떤 나이 문제인데요. 아직 젊은 친구예요. 이현희 감독이라는 여자 감독인데 되세요? 20대예요. 네. 이 감정이 참 얕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은 조금 미흡해요. 감정에 따라가는 면들이. 그러는 와중에 어떤 관습화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노력이 조금 겉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떤 독자들에게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장점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테마를 끌고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고전적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영화는 죽음 자체, 딸이 죽을 것이다, 또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신파조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의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예전에 나를 좋아했던 누군가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미스테리가. 네. 그것이 정확히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흘린 그 시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 어떤 그늘들, 그것의 이미지들, 그것을 추측할 수밖에 추측하게 되는 어떤 단서들, 이렇게 정확히 그것이 아닌 그것의 언저리의 이미지들이 네. 주는 효과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네. 그런 영화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파조의 이야기들은 죽음 그 자체에 몰두하죠. 죽을 것이니까 너무 슬퍼서 울고, 나 떠나갈 것일 거니까 뭐 매달려서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마지막 관문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나는 떠나가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야기의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진짜 실체는 약간 멀리 해놓고 나서 그 죽음이 들여온 어떤 이미지들, 죽음의 단서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뭐 한동안 유행했던 프랑스 그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네. 한때 우리 많이 얘기했었죠. 신이피앙 신이피 뭐 이런 얘기할 때에 그렇게 이제 흘려진 이미지들과 네. 부산물들에서 오는 감동이 이 영화에 있습니다. 그것이 흥미롭게도 이 이현희 감독이 관습화된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 어떤 경계 넘기의 움직임들과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나름대로 굉장히 산뜻하고요. 네. 그런 어떤 단점들을 모두 수긍하고서라도 사람을 울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울림이라고 하는 면은 다소 러브레터랑 좀 비슷한 그런 울림이에요. 막 대놓고 막 슬픈 게 아니라 예. 짠하게 감동이 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은데요. 우리에게 좀 생소한 감독이라서요. 네. 이현희 감독이요. 예예. 이현희 감독은 그 뭐 제가 사실 더 설명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데뷔작이고요. 네. 그 예술영화학교 영상원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처음 찍은 장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편 영화를 만들던 시절과 또 이 영화의 모든 스태프들이 20대예요. 그게 또 이 영화의 어떤 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굉장히 그 재능을 인정받았던 그런 감독입니다. 예. 예. 가끔 그 20대라면 혹은 10대라면 젊은이 청춘 영화라면 늘상 기대하는 그 광고 카피 같은 그런 화면들, 네. 그러니까 CF 장면 같은 화면들이라든지 그런 대사들만을 우리가 기대하기 쉬운데 또 젊은 감독이 만들었다면 또 올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게 일단 보질 않아서 확인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이제 가상하게 느껴지고 조금 박수로 보내고 싶은 심정인데요. 예, 뭐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좀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같은 네. 작품들이 그 작품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어떤 이야기나 트렌드 나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요즘 세대들에게 딱 부합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 영화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트렌드에서는 벗어나려는 의도가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한국 영화들이 유난히 많이 개봉하는 것 같은데요. 오구라는 영화, 그 이윤택 씨가 연극판의 그 거장 이윤택 씨가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죠. 또 김학순 감독의 데뷔작인 비디오를 보는 남자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음악 한 곡을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비디오를 보는 남자 중에서 Riflessioni 노래는 Grazia di Michele가 합니다. Girare il fantasma di benessere e alienazione. Avrei giurato sul loro futuro di disoccupati. E invece adesso son tutti sistemati. È inutile fare della filosofia. Certi fatti si commentano da soli, solo che non parlerei di scelta, ma di necessità. Eppure sento che dentro qualcosa sta cambiando. Poi le donne invecchiano prima, appassiscono, dicono i poeti, e le poesie non spiegano perché. Se una donna non può più avere beh certo, a cosa serve? Perché i figli arrivano alla vita urlando forte e poi vanno via così in silenzio. Solo che non è per una scelta. 김학순 감독의 비디오를 보는 남자, 이혼하고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남자에게 어느 날 편지가 오죠. 이름 모를 여인. 그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중에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옵니다. 자, 아마도 영화 속의 영화라는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이 비디오를 보는 남자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장현성 씨입니다. 그 영화 쉬리. 뱃삼의 무초 그리고 문승국 감독의 나비에서 택시기사 K 역을 했던 배우입니다. 이 장현성 씨의 연기만이 돋보였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비디오를 보는 남자 중에서 Riflessioni, Grazia di Michele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 개봉하는 영화들의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한국 영화 천년호 이야기를 예, 천년호를 마지막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자, 이 천년호는 사실 지금 관객들은 잘 모르시는 예전 작품이 있습니다. 그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가 원작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 영화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장호 감독이 그 영화의 조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조감독 데뷔를 했었던 작품이고 네. 지금 천년호의 감독인 이광훈 감독은 이장호 감독의 영화의 조감독으로서 데뷔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밀고 개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예. 천년호하고의 이야기는 이게 신라시대 진성영화 진성여왕 시절인데요. 그 비하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정준호 씨가 연기하는데요. 이 장군이 진성여왕 시절 아주 들끓는 어떤 변방의 호족 세력들과 또 어떤 이 반란의 무리들을 제압하는 대장군이고요. 진성여왕이 비하랑을 좋아하는데 비하랑이 좋아하는 여인은 아주 평범한 자운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 설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설정은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울 무렵에 여러 이제 부족들을 제압하는데 그 중에 한 어떤 주술 부족이 있는데 나무를 숭상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을 이제 제압을 하고 어떤 그 신검을 그들 부족의 땅에 꽂아서 그들 부족의 기운을 호수에다가 가둬버리죠. 그 호수가 네. 이제 천년호입니다. 이게 호자는 원작이랑 이 영화는 좀 틀려요. 원작은 이게 여우호자 썼는데 여우호자, 예. 이번 호에는 호수호자 써가지고 그 천년을 내려오는데 호수예요. 그 호수에 그 기운이 갇혀 있죠. 그런 어떤 전사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진성여왕과 비하랑을 그 음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가 비하랑을 어떤 그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운비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운비를 죽이러 갔던 세력이 자운비를 숲속에서 추격하는 와중에 자운비가 그 천년 전 박혁거세가 꽂아놨던 신검을 우연찮게 빼버립니다. 그것이 빼버리면서 그 천년 동안 호수에 갇혀져 있던 옛 부족의 기운이 살아나고요. 그 기운이 자운비의 시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운비는 네. 죽게 되고요. 그래서 비하랑과 자운비와 진성여왕과 또 이렇게 벌어지는 그 천년의 어떤 악의 기운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 영혼을 지키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영화들의 제목이 막 떠올라요. 반지 전쟁, 엑스칼리버, 뭐 이것저것 뭐 우리나라 영화들, 뭐 예, 시공간을 뛰어넘는 영화들. 예, 혹시 영화는, 그런 짬뽕인가요? 아니면? 예, 뭐 무협 액션 판타지라는 하나의 성격이 저쪽에 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멜로의 성격이 이쪽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의 구체적인 장면 장면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최근 들어서 어떤 세계 영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쪽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한국 영화로만 치자면 뭐 비천무 뭐 이런 작품들의 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배우들의 연기가 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 크게는 제가 무협 액션과 멜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협 액션의 측면으로 보자면 이 작품은 중국 올 로케이션 작품입니다. 네. 영웅 보신 분 많으실 텐데 영웅에 나오는 그 왕이 사는 궁전 네. 거기서 찍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신라의 궁궐로 설정하고 있죠. 네. 그 외에 모든 어떤 숲속의 결투 장면들과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 찍었는데 중국에서 찍은 이유는 중국의 인력이 싸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찍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싼 값에 찍을 수 있기 때문이고 와이어 액션이나 또 어떤 무술 감독들이나 이런 모든 무협 액션을 찍기에는 중국이 한국보다 낫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인데 영화를 보고 나면 왜 중국에 가서 찍어야 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소에 어떤 특이함은 발견되지 않고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분명히 이 장르가 주목할 만한 장르이고 또 한국 영화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나왔던 동종의 장르들에서 나아간 것이 없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촬영과 또 액션 장면들의 연출력이 조금 모자라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한중 합작 혹은 서로 어떤 로케이션 장소를 교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반추해야만 될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는 60억이 넘습니다. 네. 과연 이 제작비를 중국 로케이션이 싸다고 해서 글로 간 것인데 왜 60억씩이나 들었어야만 했을 것이고 그 효과가 어디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백서 성격으로 이후에 나올 영화들의 어떤 조금은 예. 너무 슬프고 가혹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백서라니 해야 될 것이란 뭐 예를 들어서 그 작품은 그러니까 네. 백서라는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 뭐 성장파의 소녀의 재림이나 네. 뭐 내추럴시티나 몇몇 우리가 돌아봐야 할 영화들이 있죠. 백서라는 네.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좋게 만든 작품들도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흥미롭게 하는 백서라고 하는 것은 DVD 서플먼트들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백서를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그 해당 제작사에도 그렇고 한국 영화 전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 어떤 무협 액션 쪽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멜로 쪽으로 보자면 이 영화는 이광훈 감독이 멜로에 상당히 치중을 한 작품이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강원 감독은 이전에 닥터봉과 자기모 또 패자부활전 네. 있었죠. 어떤 면에서 이 판타지나 CG 이런 쪽에 관심은 자기모에서부터 여기로 이어졌고요. 멜로에 대한 것은 그 닥터봉이나 패자부활전에서부터 온 것인데 이 멜로 쪽도 관객들에게 이렇게 착착 붙는 맛이 이 영화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들의 연기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요. 또 어떤 그 액션물이나 어떤 시대를 다시 쓰려고 하는 시도 같은 것들 이 왜냐하면 이렇게 진성 여왕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이걸 좀 뒤집으려는 시도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이 영화에. 그럼 몇 가지 욕심들을 부리다 보니 이 멜로 코드가 잘 살지를 않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연성이 사라지거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과연 이 천년호라고 하는 장대한 서사적인 설정들과 또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소소한 개인들의 사랑 이야기 같은 것이 얼마나 잘 부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 카밍순 정영음의 선택 몇 편의 영화들을 봤는데요. 저희 FM 영화 음악이 선택할 만한 영화가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이퍼하고 ING. 사이퍼와 예. ING요. 예. 물론 이 두 작품 모두 모든 분들이 다 보시고 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작품은 아니에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ING는 호가 좀 있을 수 있는 영화고요. 사이퍼는 좀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나오셔서 또 같이 보신 분들이랑 얘기할 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도 Big Fat Liar 중에서 Smash Mouth의 Come On Come On. 라이어 중에서 컴온 스마시 마우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나는 곡이죠? 맥펠 라이어는요 코미디 영화라고 합니다. 그 거짓말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14살 소년 제이슨이 주인공인데요. 크고 거대한 거짓말쟁이라는 장문 숙제를 그만 얻어탄 차에 두고 내립니다. 그 차는 바로 헐리우드의 악명 높은 제작자 마티 울프의 차였는데요. 마티 울프가 숙제를 찾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숙제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소년 제이슨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복수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그 빅마마 하우스라는 영화에서 마틴 로렌스와 함께 나왔던 폴 지아메티 아시죠? 그 배우가 이 영화에서 코미디 연기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뭐 말 그대로 헐리웃을 무대로 하고 있는 헐리웃 영화입니다. 영화 제작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아이디어의 도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요. 두 거짓말쟁이의 진검승부라고 홍보 카피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헐리웃의 제작자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했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이 헐리웃에서 헐리우드의 이 영화에서 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영화가 있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이란 영화도 있습니다. Time of Love, 사랑의 시간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이제는 참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죠. 마흐센 마흐말마프 감독의 영화입니다. 피 속에 영화가 흐르는 감독. 그 집안, 이 감독 집안의 영화들은 참 유명하죠. 큰딸 3이라는 출판이라는 영화로 깐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요. 또 이 사랑의 시간은 지금 한 극장에서 그 전에 내가 여자가 된다는 것, 출판, 그리고 사랑의 시간 이렇게 연작처럼 개봉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가베처럼 마흐말마프 감독의 그 이전작이죠. 가베에서처럼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조가 조금은 복잡해도 사랑 이야기만큼 유쾌하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고잘이라는 주인공이 정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정부를 살해하는 에피소드, 또 정부가 남편을 살해하게 되는 에피소드, 그리고 살해하지 않고 고자리 갈등하게 되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발의 구두닦이와 사랑에 빠지고, 또 검은 머리 주스 판매원과 또 사랑에 빠져버리는 이란 여성 고잘. 참 삼각관계의 연속 안에서 이 주인공 고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신 분은 가서 확인해 보세요. 참 이란 영화답지 않다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되는데, 여성에게는 상당히 그 운신의 폭이 많지 않은 사회잖아요. 이란 사회. 여기서 정부를 두고 삼각관계를 또 그 안에 구성해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또 개봉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름만으로도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스타를 내세운 대표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마스터 앤 커맨더,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러셀 크로우 기다리셨던 분들 이 영화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요사이 대작들을 보면요,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이 많은데 이 마스터 앤 커맨더도 그렇습니다. 패트릭 오브라이언의 소설인 오브리 마트린이라는 작품이 원작인데요. 이 오브리 마트린은 작품 속의 캐릭터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글래디에이터의 러셀 크로우가 이번에는 나폴레옹 전쟁 시대로 가서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영화. 과연 어떤 스펙타클이 그 안에 펼쳐져 있을지, 시원한 바다의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영화 찾아도 될 것 같네요. 헐리우드 그 소위 블록버스터가 주는 즐거움을 간직한 영화 마스터 앤 커맨더 위대한 정복자의 산곡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 곡 제목은요 The Cockroach Comes Out of the MR이고요 전정원님이었고요 프로듀서는 임재우 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